몰랐어도 사랑한다던 그 약속을 냉정히 뿌리치고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갔지만 돌아올 기약 없이 떠나갔지만 세월 가도 내 생에 못 잊을 사람 카네이션 꺾어들고 사랑을 고백하더니 그대 떠난 내 가슴 속에 슬픔에 비만 내린다 변치 말자던 그 약속을 냉정히 뿌리치고 돌아올 기약 없이 떠나갔지만 세월 가도 내 생에 못 잊을 사람 사랑한다던 그 약속을 냉정히 뿌리치고 돌아올 기약 없이 떠나갔지만 세월 가도 내 생에 못 잊을 사람